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단행된 대륙간 탄도로켓 2 장착용 수소탄 시험의 완전 성공을 축하하는 황해북도, 자강도, 량강도, 남포시, 라선시 군민 경축 대회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의 일꾼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대회들에 참가했습니다. 군민 경축 대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우리 조국이 세계가 경탄하는 비상한 속도로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고연히 솟아오르게 된 것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탁월한 용도와 불철주야의 헌신에 의하여 이룩된 기적적 사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세계를 진감시킨 장쾌한 핵뢰송이 새로운 기적 창조의 만세소리로 끝없이 이어지게 함으로써 당제 7차 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때 대해서 그들은 언급했습니다.